나 싫어져 날 떠난다 그 말이 두려워 또 내 귀를 닫은 난 아무 말도 안 들려 더 매달려 널 잡지 않는 내 맘을 모르니 난 아닌데 제발 날 데려가 그때로 데려가 자신도 없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널 그냥 보낸 후 돌아서서 이렇게 후회해 또 큰 소리 더 화를 내던 그런 내 모습에 넌 지쳤어 잊었지만 미안해